HUBS 사적인 클래식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의 하루를 교양 넘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여기는 사적인 클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 그곳이 강의실이면 연회장으로, 노천극장이면 예술의 전당으로, 식당이라면 레스토랑으로 바꿔줄 클래식과 함께 여유로운 점심시간 보내는 건 어떠신가요? 예술은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흐름에 맞춰가기 때문에 적어도 유럽 사회의 정치, 경제적 변혁에 따른 음악 수요자의 변화가 음악 사조의 흐름과 작곡 양식의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 우리는 비발디와 바로크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작곡가만의 특색과 역사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들을 알고 들으니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같죠? 똑같은 바로크 시대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죠.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모차르트와 고전주의까지 함께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세기를 대표하는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였나 하면 그의 나이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으며 5살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와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여행을 갔다가 듣게 된 10분 정도의 길이에 구인 합창성과 미제레레를 한번 듣고 흥얼거리더니 그대로 악보에 적어냈다고 하죠. 와, 역시 천재는 떡잎부터 다른 것 같은데요. 그거 아시나요? 모차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명한 곡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인데요. 요즘 인스타 릴스에서도 챌린지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소프라노 성악가 분들이 부르는 걸 많이 들어본 것도 같아요. 이 곡을 들으면 진짜 무시무시한 밤의 여왕이 경로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휴, 또... 나 이 노래 들어봤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바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피가로의 결혼 서곡입니다. 피가로가 결혼하게 되면서 신난 그 마음을 표현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톰과 제리에 나왔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모차르트의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모차르트는 35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사인으로 진단되면서 그의 명성에 비해 장례는 아주 조촐하게 치러졌고 기록에 의하면 그의 장례식이 매우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돼서 지금까지도 모차르트가 묻혀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하죠. 저도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모차르트 생가에 방문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슬픔에 잠겨 늦게나마 모차르트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지금까지 짧게 모차르트의 생애와 그의 곡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모차르트가 살았던 고전주의 시대는 어땠는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고전주의, 뭔가 이름부터 딱딱하고 재미없는 느낌이지 않나요? 이때야말로 교회가 아닌 왕과 영주 등 귀족 그룹만이 음악의 절대적 스폰서로서 부상하던 시기였는데요. 고전주의 시대는 과거 천년 이상 지속된 교회의 절대적 권위에서 벗어남으로써 작곡 기법도 틀을 벗어던지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고 단순하면서 보편적인 누가 들어도 그 선율의 아름다움에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클래시컬한 음악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클래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서양 음악을 뭉뚱그려서 클래식 음악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고전주의 음악을 영어로 하면 바로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의 음악을 고전주의라고 번역하다 보니 바로 그 시대 음악에 대한 반발로 그 이전의 복고풍 음악으로 회귀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클래시컬이라는 의미는 복고적인 음악이란 뜻이 아닌 모범적이고 균형적이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시대 초월적인 음악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고전주의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교회 음악과의 연관성이 적지 않았던 바로크 시대 음악은 작품의 개별적 호불호를 떠나 통째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음악이라는 비평을 받으며 그 시대 작곡가들 또한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잊히게 됩니다. 하지만 고전주의의 대표 작곡가들은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의 음악을 세밀히 연구하고 그 장점들을 자신의 작곡에 융화시켜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고전주의 시대는 바로크 시대와의 단절이 아닌 바로크 음악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클래식 음악이 대중화되는 그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크 시대에 처음 나타난 소나타, 협주곡, 교향곡 등의 기악곡이 고전주의 시대 때 완벽하게 면모를 갖추며 악기의 계량과 함께 전무후무한 불후의 명곡들이 탄생하게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차르트와 더불어 전 시대의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를 써나갔던 고전주의 음악가들의 행보가 여전히 대단하게만 느껴집니다. 고전주의, 딱딱해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재미없지만은 않지 않나요? 오늘은 고전주의와 천재, 모차르트와 함께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마치 우주의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내적 아름다움의 일부가 숨겨져 있다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 같다. 아인슈타인이 모차르트에게 남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따라할 수도 없는 고귀함과 능력을 가졌던 모차르트. 이렇게 음악 자체가 주는 큰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연주하는 순간 온갖 감정들을 경험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곡과 그 작곡가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교하면서 모차르트 음악을 찾아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변하는 음악사에서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들과 작곡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적인 클래식. 오늘도 여러분들의 머리와 귀가 교양으로 한껏 풍요로워졌길 바라며 지금까지 해설가 임세윤, 디렉터 김주원, 엔지니어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